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백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경백들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약에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약에 있도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례배가 되고 경배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감동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같이 전심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소서. 백성이오니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예,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곳을 밝히소서.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오, 교회를 세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뜻 이루어지리라. 두 손으로 선포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주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님의 몸매기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매기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무릎 꿇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온 나의 주님 합니다.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Oh, 전부 전하며 구름 울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 우리 죄를 고치시고 죄를 사하여 주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이 땅 새롭게 두 손으로 선포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를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통치하시는 주 하나님 영원께 있사오니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주님 손에 잡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주권대로 마음껏 일깨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성령의 불로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 대구 지역교회 이 나라와 민족의 수많은 교회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마다 복음의 불꽃이 부뚝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모든 목회자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영성의 목대를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강단을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이 땅 새롭게 우리 가문 더 무릎을 타여 마음을 타여 겸손하게 기도할 것은 우리 개인의 죄악과 기도를 신 죄악과 세상의 정욕과 죄악과 여러가지 세속적인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동안 나라와 민족과 일방을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기도를 쉬었던 죄악들, 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죄악들, 신앙으로 살았지만 나한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 우리 가정만 바라보았던 신앙, 협소하며 옹졸하며 이기적인 신앙을 회개하며 주님 열국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사과하며 전심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여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손 높이 들고 선포하시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여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두 손 들고 선포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같이 한 번 더 마음 다해 기도할 것은 성령이 충만한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여 성령의 새가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간구의 영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받으소서.